Sometimes you gotta be bold. Just rock the world. Booyah!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Happiness! La la la la la la la la. Are you happy? 고민은 도와 불굴한 기쁜 change up. 힘을 내려고 이제 wind up. 한 방에 멋진 일이 가득 straight up. 넌 매일 더 style up. 기분 업되는 일에 집중. 내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좀 말해볼까. 아침에 난 잠이 깨 엄마께 사랑한다고 말해. 어휴 착한 내 딸아 졸졸 나를 따라온 해비가 너무 귀여워서 행복해. 이건 나는데 이런 money 이런 power 그만 딱딱딱 따라가다 어른들이 전해 보여 그들은 정말 행복하지 않아. 기쁜 일이 멋진 일이 세계는 점점점 만들어. 그런 money 그런 power 우리는 관심도 끊어버리지. 올라 올라 나는 좀 해보고 싶은 그냥 하고 말지. 고민 고민하다가 어른이 되면 후회 많을 텐데. 어제 오늘 내일도 행복을 찾는 내 몸이지. 달라 달라 나는 좀 긍정의 힘을 나는 듣고 있지.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다는 말.